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, 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 위협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